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저는 김상균입니다. 공항 또는 기차역을 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출발과 도착이 있는 곳,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이 항상 있는 그곳에 가면 뭐랄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렘의 일종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게 되고요. 물론 뭐 진짜 여행이나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도 있지만 이 공항 또 기차역 이런 곳에 가면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막상 떠나지는 않더라도요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휴가를 내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퇴근하고 나서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대리만족이랄까요? 비슷한 느낌, 어디론가 떠나는 어떤 기대감과 설렘을 느껴보고 싶어서 공항이나 역에 가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사람들을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떠나고 싶으십니까? 떠나신 분들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은 더 떠나고 싶고 그치요? 누구든 이렇게 쉼이 필요하고 또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국민 중에서 휴가를 떠나는 분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 분은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신대요. 휴가 대신에 말이죠. 오늘도 그러셨을 겁니다.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셨죠. 주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그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요? 자, 편안한 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쉼, 함께 은혜 나누시지요. 향기로운 나무의 쉼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행저질러 서머 스페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아, 참 싱그럽네요. 그렇죠. 왠지 휴가를 떠나면 뭐 그곳이 덥든지 춥든지 막 분주하고 정신이 없든지 그래도 일상은 떠나는 것부터 설레고 막 그렇잖아요. 공항이나 기차. 저도 이제 종종 가게 되는데 누구를 뭐 맞이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막 설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인가요? 삶에 혹시 조금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매일 저녁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을 돌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쉬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좋죠. 네.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서머 스페셜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자 지금 행저질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달됐습니다. 똑똑하고 문자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막 놀라셔가지고 이게 무슨 문자죠? 어떻게 그녀를 여나요? 라고 하셨는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참여하신 분들께 자 지금도 듣고 계시죠? 함께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자 드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꼭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셔서 듣고 싶으신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함께 나는 은혜의 사연도 꼭 나눠주시고요. 또 행저질라 듣고 있다고 인증도 출석 체크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머 스페셜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찬양으로 저도 은혜 맞고 싶고요. 행저질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풍성한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할게요.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나무엔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쉼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두 곡 준비했는데요. 3393님 조카 둘과 우리 아들 셋을 데리고 공원 나와 있는데 덥지만 매미소리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와 매미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들리기보다는 노랫소리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나무에는 쉼 이 찬양이 여러분께 큰 또 평안함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려보시지요. 찬양 두 곡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함께 하실게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내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주님의 영광하신 바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급동 반성 썸머 스페셜 더위가 싸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니까 은혜 충만하고 참 좋죠? 시원한 쉼 또 누리고 계십니까? 행전일라 서머 스페셜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6시 22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하통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형 만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만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예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립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원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 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행자진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우리를 힘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내 열심히 하자 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말 해주면 더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그런 찬양을 오늘 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주리의 음성으로 힘내세요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7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뜻깊은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지난해 말 또 올 초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일사가구라는 영화 이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사가구의 신앙을 또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려서 일사가구 영화를 제작하신 KBS 한국방송의 권영만 PD님과 잠시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셔야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카톡 열려 있습니다. 주리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행복한 초대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아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앵저질러와 초대석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죠? 지난해부터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신앙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다큐멘터리 또 영화도 상영이 되고 주기철 목사님의 복권 소식도 얼마 전에 들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이 신사참배 저항의 대표적 인물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신앙 특별히 요즘에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의를 갖게 되는지 관련된 세미나가 광복절 당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가 열리는 바탕이 된 드라마 또 영화죠. 일사각오의 감독이신 한국방송의 권영만 PD님 감독님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은 처음이 아니시죠? 네. 덕분에 몇 차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사각오 영화 다큐멘터리도 보고 전 영화도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일사각오 신앙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신앙은 어떤 건가요? 네. 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일사각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그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네. 그걸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그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일사각오는 한마디로 그냥 순교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달리 얘기하면 뭐 순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열애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일사가고 정신, 신앙, 또 순교가 그 당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일제 그런 총칼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네. 이렇게 되새겨볼 때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건 하나님 사랑은 정말 놀랍죠. 결국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그분의 순교로 끝나지 않고 연이은 그 기독교인의 저항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선정형 교회 한 개가 폐쇄가 됐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200여 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랬죠. 또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옥사하신 분이 거의 50여 명이 되고 또 장로님, 권사님 포함해서 검속된 분만 해도 2천 명이 넘습니다. 예. 네. 그렇게 겉으로는 뭐 장로교, 기독교 또 이렇게 신사 참배에 굴복한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는 그 저항 운동이 계속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확산했던 네.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가 여러 교회의 그 저항 정신으로 퍼지다 보니까는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일본의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예, 종교를 뛰어넘은 그 신사참배의 의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조선 총독부는 당시에 1931년 그 만주 사변 때부터 예. 사실은 이제 그 병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더더욱 많은 예. 병력이 필요했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뭐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자원이 필요했는데 그 자원을 사실은 이제 일본 내에서 모집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식민지였던 조선 청년들을 징집해 가는 게 가장 큰 조선 총독부의 그 목표였거든요. 예. 근데 조선 청년들을 이렇게 전쟁에 끌어가려면 일단 사상개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황국 신민을 만들고 사상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조선 총독부에서 현실을 보니까 이 조선 청년들이 분명히 겉으로는 신사참배하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 계속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12년이 지나서야 1944년 패전 1년 전에 가까스로 강제로 약 한 8-9만 명을 징집하는 데 그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신사참배 저항운동이 없었다면 사실은 자기네 계획대로 1932년부터 우수한 조선 젊은이들을 끌고 갔을 테고 그렇게 됐다면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총알바지로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사각오라는 영화 또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안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또 대담을 하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세미나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영화 일사각오에 나타났던 그런 신사참배 저항 운동을 보다 좀 더 학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걸 거론해보자, 세상에 알려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마련이 됐고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마침 이때는 한일학자 양국에서 예. 예, 일본학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본의 그 정책적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저항한 것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일학자라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노데라 히로부미 박사님께서 오세요. 네. 예, 일본 분이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것도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대부분 자신의 그런 식민지 전쟁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고 근데 네. 크리스찬들 그리고 지성인들 가운데는 사실은 그 일본의 그 침략 전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국에 지금이라도 아시아 민족을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네. 많습니다. 이 노데라 히로부미 박사님은 목사님이면서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 연구를 통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서 예. 가장 그 전문가가 아마 오시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광복절을 맞아서 신사참배 저항운동의 의의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는데 근데 현재 우리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우경화의 경향이 많이 보여서 조금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일사가구의 신앙이 또 새롭게 그래서 더 조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그 지속적인 그런 핵 위협으로 사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물론 일제시대와 지금의 이제 적은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나라는 달라졌지만은 그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라 사랑이라는 측면이고 민족 사랑이라는 측면인데 네.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건 무엇이고 동아시아 그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정책인지 네. 그것들을 저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 속에서 찾으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만 제게 외교 정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또 이런 뭐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고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어떤 동성애라든지 또 이슬람 세력의 이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확고한 일사가구의 신앙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70~80년 전에 일사가구의 그 신앙이 그 당시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 신앙을 지켰다면 지금은 일제의 총칼은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없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섭게 파고드는 특히 그 세상적 가치로 예. 위장돼서 인권과 또 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말씀하신 그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사가구 신앙이 아니면은 이걸 네. 이겨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도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일사가구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짧지만 도움 말씀 함께 해주신 한국방송의 권용만 우리 PD님, 감독님이신데 또 장로님이세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한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봄에 상영돼서 우리 시청자 또 애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 관심과 기도로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게 또 신앙적인 도전과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번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이라는 이런 시성으로 인해서 8월 18일부터 한 일주일간 앵콜 상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늘 우리 기독교 콘텐츠에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그 퀄리티와 작품으로 이렇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또 우리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또 작품들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양 전해드릴게요. 박희봉 목사님 음성으로 주말씀 향하여 전해드리고 광고 함께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위에

캐나다 시온 선교 합창단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육군 본부 교회 찬양대, 지구촌 교회 찬양대, 그리고 통일 합창단 등 국내외 총 8개의 찬양대가 출연하며 지난 6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펼쳐집니다. 1976년 극동방송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극동방송 찬양합창제는 국내외 최고 찬양대의 찬양을 한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개교회의 찬양대 발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합창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의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세종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으며 극동방송 홍보팀 서울전화 320-0500번, 02-3209-500번으로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극동방송 후원자 전파 선교사님들께는 티켓 금액의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기다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행자진라 서머 스페셜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자녀교육 세미나 지금 문자들 오늘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신청하셨는데 또 오늘 극동방송에 문자가 왔다. 이런 분들은 답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 인원 중에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 참석을 하실지 저희가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하시면 불참으로 저희가 좀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꼭 문자를 답장을 신청하신 분들, 네, 어제 오늘 꼭 확인 문자입니다. 답장 주세요 하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녀라고 쓰시고 몇 분 오시는지를 최종 확인을 해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그냥 못 오신다고 해주셔도 되겠고요. 답장 없으시면 안 오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해주셨어요.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3945님, 내일 우리 아들 면접 봐요. 힘내라고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아드님 이름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때 내일 면접! 하자! 파이팅! 잘할 겁니다. 힘내서 자신감 있게. 이 면접은 좀 자신감이 이게 생명이거든요. 아셨죠? 김지용 목사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내일부터 16일까지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단기 선교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죽전 안디옥 교회 청년부 담당 김지용 목사님 신청하셨거든요. 18명이 간다고. 와,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죠? 내일부터 16일까지 제주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귀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상큼한 방송 함께 하셨다고 문자 주신 분도 계셨고요. 내용은 쉼터 사랑합니다. 우리 대현 집사님 오늘 함께 하셨네요. 내일부터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남해 땅끝 마을에 예린이와 예준이 데리고 갑니다. 6369님 휴가 전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계시나 봅니다. 예,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나머지 분들이 어린이집 잘 지킬 거예요. 오늘의 끝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끝찬양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어린 양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15년 가까이 극동방송 팬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큰딸이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생각이랍니다 하셨습니다. 성경책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믿음 제 극동방송 함께 같이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문 이렇게 열고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하지만 또 이 주말이 지나면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거라고 하니까 기대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찬송 365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김상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Oh.